Hops News.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 SSIR 코리아센터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지원 자격은 본교 학부재학생이자 소득분위 9분위 이하 및 2024년 1학기 국가 근로장학생 사업 신청을 완료한 학생입니다. 근로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 SSIR 코리아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오토에버에서 여름 SW 캠프 대학생 교육기부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5인으로 구성된 대학생팀이며 모집기간은 2024년 6월 9일까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2박 3일간 초등학생 대상 코딩 멘토링이며 활동 혜택은 봉사시간 지급, 숙식 및 수료증 제공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 오토에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새싹 강동 캠퍼스 SW 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6월 23일까지며 모집 분야는 AR, VR과 AI로 총 두 분야입니다. 신청 방법은 수강 신청 및 자기소개서 제출이며 활동 혜택은 무료 교육, 포트폴리오 및 그룹 스터디 지원, 기업 미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진흥원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20대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 1구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집주인이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한 달 새 5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두 달 연속 증가세이며 지난 2021년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택 매매가 살아나면서 주택 담보 대출이 꾸준히 불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은행들의 수익성 확대로 인해 기업 대출 역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가 이달 중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개 사업자로부터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원기 디지털 이용자 보호단장은 대량 문자발 스팸 비율이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KISA는 이달 중 발신 블랙리스트 기반 재발송 제한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6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